진찬 씨, 오늘 저녁에 일 끝나고 회식 있다는 얘기 들었지? 들었어. 그런데 오늘 저녁 회식은 어디에서 해? 길 건너에 있는 삼겹살 집에 갈 것 같아. 아, 지난달에 간 그 삼겹살 집? 그때 정말 맛있게 먹었는데. 응, 부장님이 거기를 정말 좋아하시잖아. 근데 반방 씨는 어떻게 하지? 돼지고기를 안 먹잖아. 거기는 비빔밥도 있으니까 괜찮을 거야.